별빛을 살라먹고 별빛을 살라먹고 그 향기 그 힘으로 밤에 피는 너는 야화 무량한 너 달래주고 화사한 너의 웃음 가슴에 남았는데 비는 너는 야광